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는 무려 11시간에 달하는 장시간의 자택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개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통상의 경우와 달리 중화요리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몹시 이례적입니다. 몹시 이례적인 수사 방식의 배경에는 몹시 이례적인 수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고강도의 수사를 펼치면서도 어느 하나 명확한 혐의 입증 없이 수사의 이슈와 장소를 이리저리 전환하고 있습니다. 꼴대를 수시로 옮기는 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수사는 결국 결론을 내어놓고 원하는 결론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금과 같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을 수 없습니다. 왜 다른 수사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참사 수사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수사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고 장자연 씨 수사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사건의 수사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작금의 검찰 수사는 결국 개혁 거부를 원하는 것입니까? 365일 366일 다시 365일 365일 365일 166일 이렇게 1990일을 지내온 목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정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찬미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아니요. 요즘에 맨날 아니요야. 잘 지내! 핸드폰이 망가져서. 아이고 이런. 찬미공주는 되게 바쁘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깨 맞나요? 그렇죠. 9월, 10월, 11월 바빠요. 오늘은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KTV를 먼저 봐. 왜냐? 맨날 조국 얘기만 하니까 볼 데가 없죠. 유엔 기조 연설하고 다 묻혔어. 조국 얘기라도 뭔가 나와야지. 여중생 일기장이 웬 말이야. 여중생 일기장은 또 뭐야? 집을 압수수색을 할 때 중학교 때 썼던 일기장을 압수를 하려고 한 거야. 근데 변호인이 그거는 압수영장에 기록이 안 돼 있다고 그 영장을 더 받으려고 그거 기다린다고 11시간을 버틴 거야. 그래서 가져갔어? 기소가 된 다음에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증거 채택이 안 된다고. 기소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종범수첩도 증거 채택이 안 됐었잖아. 청문회 끝나고 불구속 기소한 거지. 검찰이 한다는 짓이 한심해. 그래서 짜장면 중국집 배달원. 근데 짜장면이 아니라는 얘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잖아. 사실은. 딸의 생일이었다고 하더라고. 생일인 줄 알았을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으로 간 다음에 바로 친 거잖아. 세월호 사건하고 패스트트랙은 아직 남아있는데. 양승태 집도 압수수색도 안 했다는데. 한교안도 한 법무부 장관 왜 조국은 안 되냐고. 진짜 윤석열이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돋구려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은데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야? 남한테도 말을 못하지. 욕 먹을라. 윤석열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던 그 말들이 그 조직이 누구냐? 검찰 조직이란 왜 세월호는? 세월호 수사는 왜 안 하는 거죠? 이미 2000일이 다 돼가고 있어요. 네. 답답해. 2000일 날 다음 주 일요일 10월 6일에 행사가 있대요. 10월 6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광화문 세월호 광장 이순실 동상 앞에서 이순신. 누가 잘못 올렸네. 304명 희생자분들을 기억하고 유가족을 응원하는 날 세월호 기억문화제 2001의 소원. 일요일이에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2001 동안 뭐 하는 거야? 말이 안 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성명 냈잖아요. 검찰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즉각 개시하라. 그래서 지금 한창 서명도 받고 있어요. 가족협의회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네. 신청 사건 소식인데요. 특조위에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주세요 하면서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신청을 한 거는 뭐 저희가 이미 아는 얘기지만 한 번 더 되짚어봤으면 좋겠어서 얘기해볼게.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신고가 8시 52분경이었어요. 희생된 단원고 최덕하 군이 119로 신고를 했었고요. 네. 8시 52분에 최초로. 그런데 국가보안실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이미 오전 8시 35분경 전남 진도 서남방 30km 해상이라고 시간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어요. 구조 골든타임 때 무려 17분이나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8시 50 최덕하 군이 신고를 했지만 국가안보실에서는 8시 35분에 시간하고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이고 8시 52분하고 8시 35분 이 무려 차이가 17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골든타임 때 무려 17분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있던 국가안보실은 어떤 계통으로 누가 관여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타참위에 신청을 했습니다. 사건을. 검찰 그래 이런 거 그러니까. 하라고 검찰. 저거 그거 딸 중학교 때 일기 야, 이런 거 털지 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완전 장난 아닌데 이거 애들 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요 세월호에? 470명 그 중에 몇 명이 304명 네 희생이다. 304명이 희생됐어요 그러면 학생은 몇 명이었죠? 250명? 256명 선생님 합치면 260 그래요? 어쨌든 골든타임 17분 차이 8시 52분 하고 8시 35분 이거 직접 조사해야 되겠고요. 검찰 개혁해서 제대로 조사하길 바래요. 세월호 참사 책임자 1차 명단 나왔는데 세월호 참사 구조지휘 책임자 명단 서해해경, 목포해경, 해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 탔던 476명 중 304명의 국민이 희생되고 172명이 생존했습니다. 생존자들은 국가의 구조는 없었고 스스로 탈출했다고 증언합니다. 서해와 목포 해경은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고 퇴선 지시 현장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영상 삭제, 기록 위조를 저질렀고 심지어 선장과 선원을 해경 자택에 투숙시켜 증거인멸을 주도했습니다. 해군은 통영함 현장 출동을 막았고 한문식함 도착 시간과 역할은 해군 책임자끼리도 말이 다릅니다.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지휘 책임자 서해해경, 목포해경, 해군 책임자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또 명단이 있어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주요 혐의는 침몰 중에 선장이 판단하라 책임 회피했고 대응 지침 내리지 않아서 구조 기회의 놓침 그리고 진도 VTS 관할 내 진입함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은 등 부실한 초등 대응 그리고 수사 초기 선장과 선원 투숙 등 부실 수사 의혹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책임자 명단 5인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 담당관 유연식 진도 VTS 관제센터의 비상탈출 문의에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선장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선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구조 기회를 놓침 진도 VTS 관제센터를 통해 구조 세력 탈출 지시하지 않음 이평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전총괄부장, 참사 첫날 수사본부장이었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확대 후 수사부 본부장이었어요. 수사 초기 선장과 선원을 해경 집과 모텔에 투숙시킨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부실 수사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 관제센터에 관제센터장 김형준, 관제팀장 정한철, 행정팀장 김종기, 세월호 진도 관할 해역 진입 신고를 방치해서 관제에 실패했고요. 세월호 급변친 시각부터 최초 교신까지 구조 골든타임 18분 허비, 참사 후 영상 삭제, 근무 일지 위조 등 관제센터 조직적 진실 은폐. 목포해양경찰서의 혐의는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지 않음, 구조 상황 은폐하고 조작, 거짓, 구조 당직함 출동 22분 허비로 늑장 대응, 수사 초기 선장과 선원 투숙 등 부실 수사 의혹. 목포해양경찰서 사인. 세월호 참사 당시 경비군항과 상황담당관이었던 조형곤, 목포해양경찰서장 김문홍 대신 상황실 지휘, 9시 45분까지 탈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정도로 현장 상황조차 파악 못함.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서 상황실에 있었지만 직원이 보고를 안 했다, 나중에 알았다, 기억이 안 난다 등 책임 회피 일관.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계장 이경두. 세월호 참사 직후 선장을 목포해경 박동현 자택에 투숙을 지시했고 선원은 모텔에 투숙 지시했어요. 윗선 지시 여부 수사 필요, 증거인멸 등 초기 부실 수사 의혹.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해경 수사관들인 박동현, 김준환. 이 사람들은 목포해경 이경두 수사계장의 지시로 선장을 박동현 자택에 투숙, 증거인멸 등 초기 부실 수사 의혹.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실 요원 문명일. 가만히 있으라, 선내 방송 중이라는 강혜성 씨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함. 세월호와 승객의 긴급 상황을 확인하고도 전파하지 않음. 이런 걸 책임을 지는 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잖아. 해군의 주요 혐의는 세월호 참사 당시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 통영함 여객선 침몰 현장 긴급 지원 지시 문건을 포함 두 차례나 통영함 투입 현장 구조 지시했으나 묵살. 현장 구조 지시했으나 묵살. 세월호 CCTV 저장장치 DVR 조작 의혹. 한문식함 현장 도착 시간과 역할 의혹. 당시 해군 작전사령부 훈련 참모처장 조동진 해군 대령이 법정에서 오전 8시 58분경 세월호 침몰 현장에 한문식함이 있었다 증언을 했대요. 한문식함이 있었다. 해군은 공식적으로 한문식함 현장 도착 시간은 오전 10시 10분으로 발표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58분에 있었다는 거 아니야. 있었는데 안 구한 거지. 그리고 공식으로 10시 10분에 도착했다고 얘기를 한 거고. 환장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278톤이 세월호에 실린 과정 수사.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검찰 개혁해야 되겠네. 일기장을 압수수색할 때가 아니야 지금. 검찰 개혁해야 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의 항공은 4.19 민주인형을 계승하고 중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사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명단 쭉 얘기했던 책임자 명단을 정리한 게 있어요. 세월호 참사 1차 명단. 우리가 언론인 얘기 한번 안 했었어요. 맞아요. 이진숙 4차 발표. 세월호 보도 참사 책임자 처벌 언론 대상 명단 4차 발표. 세월호 참사 언론 책임자. MBC 보도본부장 이진숙.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은폐, 축소, 보도 책임. 세월호 특조위 출석 요구를 수차례 불응하였고 임의 동행 명령까지 거부함. 동아일보 소비자 경제부장 김광현. 세월호 참사 일주기 추모 집회를 폭력이 난무한 세월호 시위로 둔갑시키기 위해 2003년 농민 시위와 2008년 광우병 시위 경찰 폭행 사진을 내보내 악의적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했다. 2015년 5월 6일 채널A의 김 부장이 뉴스통에 나왔었네요. 2014년 4월 22일 한국경제 정규재 칼럼에 한국경제 논설위원 실장 정규재 실종자 가족들의 청와대 행진은 비록 위로를 받아야 하는 처지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권한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칼럼에 썼네요.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이 분노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슬픔을 내면화하여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감정 조절 장애의 한몰이라고 유가족을 비하하거나 모욕했어요. 그 정규재 TV지 옛날에 박근혜가 탄핵. 혼자. 그렇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언론 책임자 발표가 난 건데요. 그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MBC 보도본부장 이진숙, TV조선 사회부장 이진동. 아, 이진동 얘기 아직 안 했죠. 동아일보 소비자 경제부장 김광현, 한국경제 논설위원 실장 정규재, 그 다음에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피플뉴스 편집국장 서승만,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지만원. 자, 이 사람들까지예요. 자, 계속 얘기해 주실까요? 네.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2014년 7월 16일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세월호 폭동 발생들과 함께 유가족들이 국회 앞 농성 사진을 게시하며 유가족을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피플뉴스 편집국장인 서승만. 2014년 4월 19일 페이스북에 정부를 비판하는 유가족들을 두고 북한의 사주를 받고 선전선동하는 종북 좌파의 연극. 참으로 잘 죽었네요. 또는 계엄 선포하고 다 죽여야 한다 등 폐륜적인 망언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어요. 아니 어떻게...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지만원. 2014년 4월 22일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시체 장사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 안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수도권 밴드에서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획책할 제2의 5.18 반란이라고 혈인적인 망언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어요. 야. 지만원이 5.18과 관련해서 김군. 그 다음에 이진동은 TV조선 사회부장? TV조선 사회부장 이진동. 세월호 참사 당시 TV조선 사회부장으로 일선 기자들의 취재를 관리하고 지휘했네. 그래서 TV조선은 유병언 관련 보도만 3,696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유병언의 여인들 또 다른 30대 여성과 은신 등 선정적 보도로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 실패 등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이용했어요. 이것 때문에 반상에 한 다고 쪽지가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사고 방식이 박정희 때 그때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에서 계속 책임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죠. 네네. 근데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 비하, 방해를 했던 극우 세력에 대한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어요. 청와대와 국정원, 기무사의 지침에 따라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고 국민을 기만한 세력들의 책임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삼성과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으로 세월호 참사 반대 집회 등 박근혜 친정부 활동을 위해 어버이연합 등 극우 보수단체 활동 자금을 지원을 했고 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배후 의혹이라는 얘기죠. 네, 허창수 전국 경제인연합회 경제인연합 회장이었던 허창수였고요. 그 다음에요. 어버이연합의 심인섭 회장.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 어버이연합에 있었던 신임섭 회장하고 추선희 사무총장. 추선희가 탈북자들 돈 빼먹어가지고 영장 청구 되지 않았었나요? 안 나타났었죠. 보령약국 앞에서 약봉지 들고 있는 거 내가 봤어요. 전국 경제인연합회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원받아서 박근혜 청와대 지시로 청와대 참사 방해 집회를 주도하는 청와대 참사 맞긴 맞지 세월호 참사 방해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이죠. 탈북자 1259명 외에 수천 명에게 일당 2만 원을 주고 불법 집회에 동원하고 국민 여론을 기만한 사람들입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이름 좀 바꿔줘. 그러니까 엄마 뭐야? 엄마부대 태극기 집회. 주옥순 씨는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불법자금을 지원받아 세월호 참사 반대 시위와 집회를 주도함. 세월호가 곰탕이냐? 세월호 참사 2주기 세월호 광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네. 자꾸 왜 울고 먹냐 이런 얘기인 거죠? 부모도 돌아가시면 100일 만에 아이고. 탈상한다. 이게 몇 년째냐라고 망언. 일베 세력과 함께 폭식투쟁도 했고 광화문 세월 세월호 농성장 폭언과 폭력 등 폐륜을 일삼았대.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서 때 내 딸이 이런 사람들은 왜 똑같이 수사를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장기정 자유청년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 2014년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불법자금을 받아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투쟁을 폄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베 저장소 회원들을 동원해 치맥파티 폭식투쟁을 주도했다. 생각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왜 압수수색 안 하냐고.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 검찰 개혁은 해야, 해야 됩니다. 정말. 세월호 참사를 비하하고 방해했던 극우 보수 세력 책임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국 경제인 연합 회장의 허창수, 어버이 연합의 신인섭, 추선희, 엄마부대의 주옥순, 자유청년 연합의 장기정 이렇게 있었고요. 전국 경제인 연합이 정경련이죠. 더 있어요. 또 자유야. 자유대학생 연합 대표 김상훈.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김호월. 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요? 김상훈, 자유대학생연합 대표 김상훈. 자유대학생연합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세월호 한장 요약이라는 제목으로 시읍비읍 내가 침몰시켰냐 등의 내용이 담긴 만평을 게시해 실종자 가족을 비꼬며 모욕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복수를 원하십니까 등 망언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죠. 책임자를 처벌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4년 5월 2일 용산전쟁기념관 강연에서 미국은 국가위기 때 단결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관례라고 망언을 했죠. 그리고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김호월. 대통령이 세월호 주인인가? 왜 유가족은 청와대 가서 시위하나? 유가족이 벼슬 딴 것처럼 난리친다며 이래서 미개인이란 욕을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예의도 없는 짐승들에게 웬 지원을 하냐고 망언도 했죠. 참 교수라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도 교수신가 모르겠네. 류석춘? 위안부 피해자들을 맵춘부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대학교 교수라고. 어떻게 교양을 수업을 해요. 일반 교양 과목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 씨가 가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국정원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지키고 있을 테니까 빨리 잡아가라. 라이브 방송을 한 거예요? 진행 중입니다. 세월호 참사 비하 방해했던 극우 세력 책임자 처벌인데 이번에는 종교인이에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 조광작. 2014년 5월 23일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백정이라고 망언을 했네. 이런. 야 여기 나왔다 드디어. 정광훈 나왔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세월호 사고 난 건 좌파 종북자들만 좋아하더라. 추도식은 집구석에서 슬픔으로 돌아가신 고인들에게 해야지 광화문 내거리에서 광남 피우라고 그랬어? 돌아가신 젊은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 등 망언했네. 야, 2014년 5월 25일 얼마 지나지 않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인데. 사랑의 교회 목사 오정현. 2014년 4월 27일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정몽준 아들이 국민이 미개하다는 막말에 대해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피해자들이 총리에게 물을 뿌리고 인정사정이 없는 거야.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서 희생자 가족을 비난했네요. 명성교회 목사 김삼환. 2014년 5월 11일 주일 예배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네요. 하나님이 공연이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라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더라고요. 서초동에는 사랑의 교회 큰 교회 얘기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미국에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로 왔죠. 한기총 부회장 조광작, 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사랑의 교회 목사 오정현, 명성교회 목사 김삼환. 개신교 교회가 정말 뼈를 깎지 않는 반성과 후회,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건 암담하거든요. 김용민이 시작을 했으니 기다려보죠. 평화나무, 평화나무. 청와대 국정원과 기무사는 국민 여론을 조장할 목적으로 구구 보수 단체와 인사들을 동원해 불법으로 반대 집회를 열도록 지침을 작성해 배포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자유청년연합 등 대표적인 극우 보수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단식 농성을 조롱하는 폭식투쟁,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극우 보수 세력들은 불법 자금으로 일당을 주고 탈북자 등을 동원했습니다. 동시에 극우 보수 인사와 극우 보수 종교인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극우 보수 단체들은 주로 전국 경제인 연합회를 통해 불법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의 연합회로 극우 보수 단체 불법 자금 지원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지원하였습니다. 결국 박근혜 청와대, 국정원과 기무사, 전국 경제인 연합회, 삼성과 대기업, 불법 자금 지원, 이런 극우 보수 단체 세월호 반대 집회 동원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고 국민 여론을 조장하였습니다. 돈 주고 사람을 동원해 폭력, 폭언으로 사회적 피해자, 약자를 괴롭히고 공격한 것은 폐륜이며 동시에 범죄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경제 세력의 유착관계, 극우 보수 인사와 극우 보수 종교인들의 망언, 망동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어저께 페북에서 사진을 봤는데 한 사람이 조국 장관 사퇴하라고 피켓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것도 같은 뜻이니까 같이 들으라고 하면서 피켓을 하나 더 준 거야. 사법적폐 청산하라 구호가 적힌 빨간 피켓.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들고서 있는 사진을 찍혔더라고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거지. 그냥 하는 거지. 가짜뉴스, 가짜 소식 퍼나르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독일처럼 크다면서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일백 어버이연합 같은 거 처음에 우습게 놔뒀었잖아. 그러니까 유석춘 연대에서 교수로 있는 게 웬 말이야. 똥 묻는 게 더러워가지고 그냥 놔뒀잖아. 그런데 너무 커져버렸단 말이지. 어른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잖아. 더 퍼지기 전에 보이는 대로 빨리빨리 신고해가지고 책임을 지게끔. 지금이야 7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현존하고 있으니까. 그치. 우리가 그분들의 증언과 그 옳고 그름이 판단이 바로는 되지만 세대가 지나고 지나서는 모르죠. 그 사람들이 현존하지 않을 때는 어떡할 거야. 70년 뒤에 보니 이런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 판단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으면 정말 더 나라가 어디로 빠져들을지 몰라. 정신 차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즉각 개시하라.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한다. 검찰개혁도 한다. 우리가 조국이다. 그래, 우리가 조국이다. 자기 전에 검색어를 하나씩 올리죠. 그래서 뜻 맞는 친구들이 몇 있어요. 오늘도 밭을 갈고 자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의 검색어 뭐 우리가 조국이다 라든지 아니면 나경원 원정 출산 이런 거 한 번씩 올리고 자야 된다고 해서 잘하고 있어요. 서명하고 청원에 올라오는 것들 계속 같이 공유하면서 서명하고 청원하고 열심히 우리가 쉬네. 밭을 갈아야 되는 게 여기갑니다. 아주 세월호 참사 5월 25일 촛불문화제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소음하고 폭력으로 방해했던 한둘이야?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자유한국당이야. 거기서 세월호 참사 촛불문화제 방해죄로 자유한국당을 고소합니다. 9월 11일 날짜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평화로운 5월 25일 촛불문화제를 소음, 폭력으로 방해한 자유한국당을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해드렸고요. 9월 11일 날 자유한국당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있었고 녹음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구나. 경주 채부잣집 전시회 갔다가 백산 주식회사라고. 백산 주식회사? 채부잣집은 워낙 부자니까 일본에서 주식을 하고 있었던 거지. 땅 같은 거 팔면 독립자금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직접 팔 수는 없고 백산 주식회사를 차려서 독립자금을 만들려고 한 거지. 여의도에 4분의 3 정도 되는 땅을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독립자금을 줬대요. 독립을 위한 떳떳한 선택. 파산. 떳떳한 선택, 파산. 마지막 최부잣집에 사형제가 있었는데 사형제가 독립운동을 한 거야. 아. 첫째, 셋째, 넷째. 독립을 위한 떳떳한 선택, 파산. 경문이라고 검찰개혁 집회 나왔는데 우리 따라 부르던데?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놈의 충성스런 앞자주.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원흉,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060의 부귀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한 무치 지랄 예며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두 나라 없자. 삼일정신으로 삼일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5월의 노래로 유월함성으로 유월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두 나라 없자. 삼일정신으로 삼일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5월의 노래로 유월함성으로 유월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국민의 힘으로. 지난주에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 갔었지. 월화수목 금토까지 6회 동안 촛불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 시사타파 TV 사람들끼리 입소문 개개인들이 지난주 토요일은 장난 아니었던데요. 갔었어요? 보이지가 않아. 이번주 토요일도 있다는데 이번주 토요일은 되게 많이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아베 집회가 계속 있다가 추석 연휴쯤 쉬다가 광화문에서 28일 날 하는 거고 이거는 서초동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또 갈릴 거라고. 응다가 뭐예요? 노아베. 노아베. 아. 노아베. 노제펜.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노제펜으로 가면 검찰개혁. 이게 안 될 거고. 검찰개혁 쪽으로 가면 아베가 웃을 거고. 그치? 예전 같은 경우는 박근혜 혼자였잖아요. 다이나믹 코리아야. 이번에 압수수색 하는 거 보고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똑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 어느 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개혁 해야 되겠네. 그날 바다 찍은 미친 김감독, 김정 감독이 계속해서 세월호에 대한 다큐를 찍고 있나 봐요. 제목이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곧 풀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그 부산국제영화제 그 이상호 씨 대통령의 7시간 벌써 다 했어요? 매진됐다고 대통령의 7시간 원래 9시간이라 그랬죠 마무리 조국 수사에만 열일하지 말고 모든 수사를 열일하라 이것은 검찰개혁의 우리가 조국이다 그래 우리가 조국이다 진짜 조국이 조국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중학생이 귀찮아 만약에 내 딸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47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